안아줄게 안아줄게 한없이 슬펐던 너의 기억들을 모두 내가 가져갈게 태워줄게 흐르는 너의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를 용서해 oh. 너를 향한 모든 날카로운 시선들을 벗어날 수 있게 지켜줄게 안아줄게 안아줄게 한없이 슬펐던 너의 기억들을 모두 내가 가져갈게 내 모습이라도 모순이라도 다 꿈이라도 I'm fine 너 뭘 걱정한 후에 묻어두고 keep rolling 아픔과 상처 태워버려 burn it 드리워진 슬픔도 더 타오르게 가약해 내 안에 꽃 피울게